뮬란. 아주 아주 먼 옛날 중국 한나라라는 곳에 파주가 살았어요. 그는 제국 군대의 용감한 전사였죠. 그에게는 뮬란이라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어요. 뮬란은 아버지의 갑옷을 너무나 좋아해 늘 갑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죠. 오, 뮬란,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버지, 전 왜 군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야 당연히 여자는 전쟁에 나가 싸우지 못하게 돼 있으니 그렇지. 뮬란, 다칠 수도 있어. 여자들은 집안을 돌봐야 하는 거야. 하지만 여자도 남자처럼 용감하게 싸울 수 있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장군께서는 아마 절대 허락지 않으실 게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나라의 황제는 훈족이 쳐들어와 군대를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훈족의 우두머리는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션유로 그는 자신들의 영토를 차지하고자 했죠. 지금 우리 군대는 규모가 충분치 않다. 각 가구에서 적어도 한 명씩은 징집하여 전쟁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 그 수는 많을수록 좋다. 황제의 명령은 순식간에 퍼졌고 각 가정에서 징집된 병사들은 장군의 지휘 아래 산속에서 전쟁에 대비한 훈련을 받게 됐죠. 그 시기에 물란의 집에서는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나도 가야 한다. 황제께서 내리신 명령이야. 하지만 몸도 편찮으시잖아요. 전쟁터에서 어떻게 싸우시려고요? 상관없다. 내 조국과 백성들이 날 필요로 해. 내일은 떠나야겠다. 안 돼요. 아버지는 편찮으시다고요. 그 산들은 지형이 험해. 그 몸으로는 장군이 있는 곳까지 가시지도 못할 거야. 내 조국이 위험하다고 해도 아버지를 이렇게 보내드릴 순 없어. 뮬란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위해선 이 방법뿐이야. 내가 산으로 훈련을 받으러 가겠어. 나의 조국을 위해 싸우고 훈족을 모조리 물리치고 말겠어.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아침이 되면 많이 화가 나시겠지만 아버지를 잃을 순 없어요. 그리고 조국이 패배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도 없고요. 아버지 말씀을 거역한 줄 용서하세요. 하지만 이 전투에서 싸워야 한다면 남자답게 당당히 맞서 싸우겠어요. 그리하여 뮬란은 용기를 내 제국의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 있는 산속으로 향했어요. 여자는 전쟁에 나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뮬란은 진심으로 자신의 조국과 아버지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말이죠. 지금 이 순간 뮬란은 자신의 성별 따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는 용감한 전사였죠. 챙이라는 병사가 왔다고 하던데 그게 자네가 맞나? 전투 실력은 어때? 믿을만한가? 맞습니다. 장군님, 제가 챙입니다. 이곳에 있는 다른 전사들만큼 고도로 숙련을 받았거나 뛰어난 실력은 아니지만 저를 믿어주십시오. 절대로 장군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열정 마음에 드는군. 훈련은 내일부터 시작하도록 하지. 뮬란은 단호하고 강인했으며 집념도 강했어요. 그녀는 검술을 갈고 닦기 위해 열심히 훈련했죠. 뮬란은 뭐든지 빨리 배웠어요. 모두가 잠깐 쉬고 있을 때에도 그녀는 기술을 연습했죠. 뮬란은 남자로서 군대에 빠르게 적응해 갔어요. 그녀의 동료 병사들은 조국에 대한 열정과 그녀의 자신감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뮬란이 훈련받는 걸 보고 감동을 받은 이가 병사들 말고 또 있었어요. 그건 바로 수호신 용인 무슈였죠. 무슈는 뮬란의 조상들이 그녀를 도우라고 보낸 용이에요. 뮬란이 자신의 집을 떠나 산으로 향했을 때 그녀의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았죠. 어머니는 두려운 마음에 곧장 조상들께 기도를 올렸어요. 조상님, 부디 제 딸을 지켜주세요. 걱정 말거라. 뮬란은 아주 용감한 아이다. 아주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무슈라는 수호신 용을 보내 뮬란을 지키도록 할 것이다. 그리하여 무슈는 언제나 뮬란 곁에서 그녀를 지켜보게 됐어요. 뮬란은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신 용의 존재를 몰랐지만 무슈는 그녀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죠. 아, 정말 재능 있는 아이라니까. 저 정도면 사람들 앞에서 실력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무슈는 리샹에게 가짜 편지를 써 산을 향해 진군하라는 명령을 내리도록 하죠. 훈족이 도시를 공격했다는군. 지금 당장 산으로 진군하라는 명령이다. 가서 놈들의 남은 무리를 쓸어버리는 거야. 한나라 군대는 서둘러 진군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실수였죠. 훈족은 도시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산 곳곳에 몸을 숨긴 채 한나라의 군대가 실수를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훈족은 한나라의 군대를 공격했어요. 훈족에 비해 한나라 군대는 수가 너무 적었죠. 그들은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뮬라는 마지막 남은 대포를 산 중간을 향해 쏘아버렸어요. 폭발로 인해 눈사태가 일어났고 훈족은 쏟아져 내리는 눈에 파묻혀버렸죠. 만세! 만세! 이겼다! 으아! 만세! 이겼다! 우와! 이겼다! 하지만 그로 인해 뮬란도 부상을 입었어요. 뮬란이 바닥에 쓰러져 있자 병사들이 모여들었어요. 병사들은 그녀를 일으켰죠. 그러자 투구가 벗겨지며 뮬란의 긴 머리칼이 공중에 아름답게 휘날렸어요. 챙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긴 줄은 또 몰랐네. 어? 내 투구가? 내 투구는 어딨지? 자네 목소리가 왜 그래, 챙? 혹시 목을 다친 거야? 잠깐! 저자는 챙이 아니야! 남자가 아니잖아! 저자는 여자야! 말해라! 넌 누구지? 정말 죄송합니다, 장군님. 전 적군이 아니라 파 뮬란이라고 합니다. 파주의 딸이죠. 아버지께서 편찮으신데 전투에 나가 다치실까 걱정이 됐습니다. 전 조국을 사랑하지만 여자는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남자로 변장을 하고 전투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나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넌 우릴 속였어. 훈족을 물리치는데 공을 세웠으니 벌은 면하게 해주겠다. 하지만 전쟁에 나갈 수 없다. 즉시 네가 살던 마을로 돌아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뮬란은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무슈도 뮬란을 따라 나섰죠. 산을 넘어 집으로 돌아가던 중 뮬란은 낯선 목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녀는 그 목소리를 따라갔죠. 이런! 훈족이잖아! 아직 살아있었어! 안 돼! 놈들이 도시로 진격하잖아! 어서 장군님께 알려드려야 해! 뮬란은 리샹 장군에게 달려갔어요. 장군님! 장군님! 너는 감히 이곳에 다시 오다니! 장군님! 훈족이 살아있습니다! 지금 도시를 향해 진격 중입니다! 황제 폐하께서 위험하십니다! 우릴 속인 네 말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돌아가! 장군님! 부탁드립니다! 이제 어떡하면 좋지? 안 돼! 절대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계속 노력해보자! 반드시 황제 폐하와 내 조국을 구하고 말겠어! 뮬란은 자신이 직접 훈족을 막아서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말을 타고 도시를 향해 떠났어요. 그런 사이 어째서 챙의 말을 믿고 싶어지는 거지? 아니, 뮬란이지! 그자는 내 군대를 구해줬어. 그리고 검술도 어느 병사들만큼이나 훌륭하지. 만약 그자의 말이 진짜고 황제께서 정말 위험에 빠지신 거라면 그렇게 만들 순 없지. 내가 있는 한은 지금 당장 군대를 이끌고 도시로 가는 게 좋겠어! 뮬란은 훈족으로부터 황제와 도시를 지키기 위해 서둘러 도시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나라의 군대도 뒤를 따랐죠. 뮬란이 도시로 들어섰을 때 이미 훈족들이 성문을 넘어 도시로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샨유가 이미 성으로 들어간 게 틀림없어. 반드시 황제 폐하를 구해야만 해. 뮬란은 서둘러 성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황제는 이미 훈족에게 붙잡힌 상태였죠. 맙소사! 이제 어쩌면 좋지? 좋은 생각 있어! 당신이 샨유군요? 이렇게 살아계신 걸 보니 저도 정말 기쁘네요. 뭐라고? 방금 한 말 무슨 뜻이지? 날 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아가씨. 저도 분명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비웃으면서 자기와 비교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당신은... 잠깐! 그자가 누구지? 챙이요. 챙? 챙이 대체 누구야? 챙은 제국 군대의 전사 중 한 사람이에요. 산에서 눈사태를 일으켜 당신의 군대를 파묻어버린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그 땅딸막한 자머리군. 네, 맞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당신이 죽지 않았다면 당신에게 도전해서 자신이 직접 당신을 물리칠 거라고 하던데요. 그 사람은 당신이 살아있는 걸 몰라요. 지금 지붕에 있어요. 내가 안내해 줄 테니까 먼저 공격하는 게 어때요? 좋은 생각이군. 잘 들어라. 황제를 잘 지키고 있어라. 놈의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어디 한번 볼까? 샨유는 뮬란을 따라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뮬란은 그를 뒤에서 밀어버리고는 숨겨두었던 검을 꺼내들었죠. 뭐야? 챙은 어디에 있지? 그리고 넌 어째서 검을 들고 있는 거냐? 챙? 네 군대를 눈 밑에 파묻어버린 사람을 말하는 거라면 바로 네 눈앞에 있지. 감히 한나라의 백성들을 공격해? 내가 널 이 자리에서 처단하겠어. 여자의 몸으로 말이냐? 왜 웃지? 혹시 내가 여자라서 두려운 건가? 걱정 말라고. 남자라고 봐주진 않을 테니까. 감히 내게 덤비다니. 샨유는 뮬란에게 패배했고 뮬란은 황제를 구하기 위해 급히 성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죠. 리샹 장군님! 리샹 장군과 그의 군대가 성 안에 쳐들어왔던 혼족을 물리치고 황제를 구했던 거죠. 샨유의 패배 소식은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갔어요. 남은 혼족들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백성들은 춤을 추며 혼족과의 전투에 승리한 것을 축하했어요. 한나라는 용감한 전사 뮬란을 진심을 다해 기쁘게 맞이했어요. 황제는 그녀에게 제국 군대의 화려한 방패를 하사였죠. 뮬란은 영예롭게 받아들였어요. 그녀는 황제에게 감사를 표한 후 가족에게 돌아갔어요. 허우, 뮬란,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구나.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용서해주세요, 아버지. 아니다, 뮬란.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나도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뭐야? 넌 누구니? 난 소신 용이야.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을 늘 옆에서 보살펴주지. 넌 너의 아버지와 조국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용기를 보여주었어. 너는 진정한 전사야, 뮬란. 여자들도 가슴 속에 열정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네가 보여줬어. 그래, 네가 내 딸이어서 정말 자랑스럽구나.